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. 뭐라 해도 나에게 삶의 everything. 아마 그녀는 어린애가 부담스러운가 봐.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. And I think I'm gonna hate it girl. 끝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. 누가 뭐래도 놓지 말자 단 나의 다짐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인 걸 알아. 이제 모두 아는 걸 너네 하는 몸짓이 말하고 있잖아. I wanna be with me. 같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소리친다. 이별 진짜